기쁠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가슴